애국의 마음 선율이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승리의 오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세용 작사, 림윤상 작곡인 가요는 주체 36, 1947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승리의 5월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흉흉한 용도 밑에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경제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노동계급의 높은 협력적 요리와 전투적 기백을 노래하고 있는 행진곡풍의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 된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백과 단결된 힘으로 인민경제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여 우리 조국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일도세울 그들의 힘찬 호소가 맥박치고 있습니다. 노래는 장엄하고 씩씩하며 기백있는 행진곡적인 선율에 안받침되어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계와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부강한 새 조선을 일도세운 우리 노동계급의 창조의 역사를 감명 깊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인상 깊은 명곡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당을 노래하느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영도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당, 조선노동당이 드리는 우리 민의 다함없는 훈모와 신뢰의 찬가입니다. 가요는 심장으로 그 위대함과 숭고함에 매혹되고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을 정녕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나라 수천만 자식들의 심장의 외침을 그대로 진실하고 뜨거운 예술적 형상에 담아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 모두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시대의 용으로 키워준 어머니 당에 대한 감사 예정이 생활적이면서도 뜨거운 가사 형상과 폭넓고 소정 깊은 선율 형상과 결합되어 풍만한 소정 속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솔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 선율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 당을 노래하느라는 오랜 생활과 투쟁의 불길 속에서 절대불변의 진리로 체득한 어머니 당의 위대함을 격조 높이 구가하려는 시대의 사상 감정을 가장 뜨겁고 진실하면서도 숭고한 정서적 무게가 안격에 형상한 것을 알려 당을 노래한 가요 작품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기념비적 명곡입니다. 수천길 바다 속 진주와도 같아라 내 가슴 속에 이 노래 나에게 믿고 살 그리움의 표를 준 그대는 사랑이 하니 그처럼 정을 다하여 삶을 빛내준 그대 이 세상에 불도는 꿈 내 운명 당이여 그대를 나는 노래하노라 따스히 햇빛처럼 스며든 그 사랑 다는 몰랐네 때로는 내 홀로 안고 있던 괴로움도 그대가 가시워주었네 그처럼 정을 다하여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